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보내드리는 마켓 11. 저희 매일 11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11시부터 11시, 12시 반까지 1부와 2부에 걸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시장이 오늘 네. 어저께는 또 양시장이 조금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특히 이제 코스닥이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어저께 코스닥 너무 달려서 그런가요? 0.1% 약간 밀리고 있고요. 코스피는 이거 하루가 올라가고 하루가 떨어지고 산만해요. 네. 시장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느낌이 어때요? 그리스 이슈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리스 이슈에 대한 쪽에 대한 것은 좀 오버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 보여집니다. 이제 유로그룹 회의 긴급 유로그룹 그 회의죠. 유로존 이제 재무장관 회의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긴축에 대한 쪽을 한다라는 데 동의했다.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라고 얘기했지만 세부적인 합의에 이제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일부 시장에서 어떤 뭐 리스크가 커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이제 좀 시장이 밀리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제 이 16일 날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12일이죠. 12일 오늘 저녁에는 이제 그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유로 EU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네, 정상회담이죠. 16일 날 또 EU 재무장관회담이 다시 보이죠, 있습니다. 네, 네네. 네, 네. 그래서 이제 12일 날은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고요. 그러니까 EU라고 해서 다 유로화를 쓰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유로존이라는 거는 유로화를 쓰는 그 지역들의 국가를 스위스나 얘기하는 겁니다. 스위스나 또 웬만하면 안 쓰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래서 EU 정상회담은 좀 더 넓은 게 EU 정상회담, EU 재무장관 회담인데 16일 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 16일 날까지 이제 합의를 이루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일까지 일단은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그리스가 지금 어쨌든 간에 좀 불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뻥카를 친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리스가 이제 뻥카를 쳤죠.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은 중국하고 러시아가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도와주겠다 그랬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아무 말 안 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그 장관이 네. 중국에서 우리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그리스가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네. 이미 그리스 재무장관 회담도 이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70%는 이미 기존 안에 동의했다. 네. 30%에 대한 쪽을 갖고 이제 이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30%만 좀 어떻게 해다오라고 네네. 지금 이제 그리스가 이제 사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치프라스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그 정치인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면 이제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이제 그런 네.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죠. 독일 그 전쟁 배상금 내라. 나치 네. 니네들 그때 그 전쟁 배상금을 왜 안 내냐? 뭐 그런 거 독일이 그때까지 다 수해 본 거 아니냐. 그래서 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것을 막 요구하는데 그러니까 역사까지 끌어들여서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네. 확실히 정치인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리스에 그렇게 크게 유리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리스가 탈퇴하면 어떻게 하느냐. 탈퇴하면 그리스 망합니다. 왜 망하냐면 네. 그리스는 제조업 베이스가 없죠. 제조업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드라크마화를 부활을 시켜서 한다고 하더라도 만성적인 재정 적자이기 때문에 화폐는 뭐야? 드라크마. 와, 이승원 네. 대표, 모르는 게 없어. 그래서 이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뭐 그리스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네. 이슈는 네. 거의 그 시장에서 그냥 리스크 요인이지 이걸로 인해서 시장이 투매가 나오기 좀 어렵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은 약간 변동성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가고 있어요. 그 변동성이 종목별 변동성 크고요. 네. 시장, 지수 차원에서 변동성은 별로 없는 시장. 특히 이제 코스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50 넘더니 또 좀 하루 이틀 빠지니 또 죽게 오르더니 오늘 빠지고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하여튼 그리스발 소식이 한마디 나올 때마다 네. 긴급이다, 속보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독이다 뭐 이런 표현인데요. 내부 소식통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 부인하고 또 아까 얘기하던 중증 뭐 그런 관련된 얘기 들은 바도 없다. 뭐 나치 생들은 지금 나이가 나이래 횟수가 몇 년인데 배상금 지금 얘기해 그잖아요. 그래서 이러다니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 전 유물 있잖아요. 그리스에서 유물에서 도굴해 갔건 뭐 사갔건 어떻게 뺏어갔건 전쟁 때 빼간 거. 근데 그리스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뭘 받아? 전쟁 배상금. 우리도 받게? 우리도 좀 받게. 추가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3억 달러 할 때 게임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또 받게. 우리도. 그거 말고 또 받을 수 있죠. 그리스가 또 받으면.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보다 네. 이제 그리스는 그거보다는 이제 저런 거겠죠. 이제 하다 보면 그리스 항상 할 수 있는 게 얘기가 있어요. 네. 그리스나 이제 근데 사실 그리스랑 한 묶음이거든요. 이집트랑 한 묶음이에요. 네네. 전 세계 무슨 대형 박물관이다. 뉴욕 박물관이다. 런던의 무슨 박물관이다. 그런 거 있잖아. 다 그거 뺏어간 거거든. 전쟁하고 누가 훔쳐갖고 뭐 한 거. 그거 네. 돌려내라 그러면 머리 아프거든요. 네, 그잖아요. 그리스의 무슨 성전에 그 기둥 하나 덜커덕 어디 유럽에 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 내 나라 이렇게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 300년 전에 누가 사갔다는데 이거 증명해봐라. 어? 조국 탈환 운동 뭐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게 해민 스님 아세요? 해민 스님 알죠. 어, 해민 네. 스님 같은 분이 그리스에 없을 리가 없잖아. 그렇죠. 예, 와서 뭐 또 찾아내라 이러면 해문 스님이겠죠. 해문 스님이 네, 해문 스님. 오케이, 해민은 맞아요. 다른 분이고. 아, 해문 스님, 해문 네. 스님인가? 하여튼 말씀 잘하시고 TV에 자주 네네. 나오신 분 있잖아. 그 우리나라 물건 갖고 오신 분이 외국 가서. 네네.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요. 시장에서는 그런 변동성이 그리스발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월요일날까지 뭔가 나온다고 하니 기다려봐야 되겠고요. 그때까지 뉴스가 앞으로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해문 스님을 검색하면 승려라고 돼 있고 소속이 문화 제자리찾기 대표. 화면 좀 잡아주세요. 예. 혹시 모르는 분이시면 계세요? 네, 이분입니다. 네, 이분인데 문화 제자리찾기 대표네요. 아, 대표직이요? 네. 대표입니다. 아, 이분에 관한 것은 뭐 뉴스에 많이 나와요. 네. 네 그래서 뭐 그 청와대에서 뭐 작년에 오바마 대통령 작년 재작년에 뭐 하나 도장을 갖고 왔잖아요. 뭐라 네. 그래 유식한 말은 뭐 있는데 네. 그 갖고 온 것도 다 이분이 가서 해온 거거든요. 몇 년 동안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분이 그리스에도 없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잠깐 하고 나서 우리 초대 손님 모실 텐데요. 오늘 보면 뉴스에 보면 제가 이거는 이성원 대표한테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약간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엊그저께인가요? 코스닥이 좀 올라가니까 지금 매번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신용 엄청 사상 최대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또 하루 이틀 빠지면 또 똑같은 얘기 나오죠. 대차장거 뭐 7초 뭐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게 뭐야 도대체 그게 의미가 있는 얘기야? 영혼 없는 기레기들의 코멘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혼 없는 기레기들의 코멘트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지수가 올라가면 신용도 올라가고 대차장거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신용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쳐요. 신용은 아 그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네네. 드는데 이 그 대차장고에 대한 쪽 같은 경우는 그게 공매도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이 대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 공매도가 들어갈 때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습니다. 어떤 활용도가 있냐면 유상증자 물량과에 대한 차익 거래 그다음에 우리가 메자닌 펀드라고 하잖아요. 그 네? 빚 메자닌 펀드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증자는 아닌데 뭐 BW라든가 아니면은 뭐 CB라든가 이런 네. 데 들어가는 자금들 그런 것만 공략하는 자금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그 자금들 이제 메자닌 그 금융이라고 하거든요. 메자닌. 예. 예. 이제 그런 이제 틈새 시장에 대한 쪽을 공략하는 자금들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BW로 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지만 네. 자기네가 일정 부분 수익을 갖다가 확정시키고 싶을 때 그 공매도를 쳐버리거든요. 내가.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금에 대한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런 매도가 나올 수 있어서 그런데 동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차장고 자체가 공매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네. 공매도 자체가 전부 다 이 네이키드 공매도가 아니 그 아랫방향을 보는 투기적인 매도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너무 이렇게 그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다만 지수가 올라가면 대차장고 증가하는 것도 같이 네. 올라가는 거라 네. 이게 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은 될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빠진다라고는 볼 수 없겠죠. 메자닌 펀드. 네네. 아, 뭐 하루에 하나씩 배웁니다. 메자닌 펀드라는 것도 있고요. 어저께는 무슨가 루이스? 루이스 포인트, 루이스 전환점. 아, 오늘 아침에 또 루이스 네. 할 얘기 없어서 방송에 루이스를 하려고 했더니 네. 뭔지 개념이 안 쓰는 거야. 찾아보니까 잘 나오지 않고 그래서 못했어요. 내일 한번 또 방송에서 아는 척 한번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죠. 이성 대표랑 저는 이제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도대체 신용 잔고 네? 늘어났고 앞서 얘기한 대로 뭐 대차 잔고가 메자닌 펀드도 있고 그래서 네이키드라는 건 정말 안 좋아서 파는 놈. 네. 네,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이 있다는 건데 그게 쉽게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겁니다. 수학 때문에 사고 파는 놈이 있다. 수학으로. 그죠? 주식 시황, 주식 수급이랑 상관없이. 똑같죠? 선물이 오늘 죄송합니다. 옵션 만기 날이잖아요. 네. 옵션 만기 날. 선물도 순수하게 투기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이 모든 파생상품 이런 복잡한 것들이 그냥 주식만 하기 심심하니 네. 처음에는 리스크 관리 차원을 했지만 그 다음에 온갖 수학자, 네. 물리학자, 통계학자, 금융공학자들이 해먹는 거거든, 지금요. 그러니까 메자닌도 아마 제가 보기엔 금융공학적으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랑 크게, 그러니까 절대 변수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일단 현혹하지 말라. 다만 이러다 보니까 신용도 늘어나고 공매도도 늘어나니 변동성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만 해야지 이것 때문에 시장 꺾인다. 아 이런 얘기하는 건 죄송하지만 기레기가 맞다 저도. 기레기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저도 한 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코스닥의 변동성 여기까지 하겠고요. 좀 더 자세한 뭐 특징주의 이런 것도 잠시 후에 저희가 이슈 시간에 따라잡겠고요. 오늘은 또 매주 목요일날 오신 분 있잖아요. 그분 모시고 얘기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 둘이 들어가겠는데 바로 이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한 주를 마감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목요일 날 그리고 한 주간의 이슈 그리고 미국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 뭐 유럽 시장 단건에 그 시장의 그 한 주간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를 찾는 시간인데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키움증권의 안방만이. 안방만이라고 표현을 드리고. 아니지. 만이면 아니지. 만이면 나이가 들어도 이분은 젊으신 분인데. 그래도 만이냐. 아 그래도. 왜냐면 왕초잖아. 왕초. 왕초도 만이면. 아 그럼. 참 그러면은 이제 그. 앵커님은 작은 아버님으로 반대. 왕이잖아. 전 반대요. 반대니까. 네, 그래서 일단 그 딱 정리하시는 걸 보면 시장에 네. 대한 트렌드를 정확하게 읽고 계신다. 역시 준 전문가급. 네. 역시 키움에서는 준 전문가급 앵커를 모셨구나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자, 김순영 앵커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앵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빠님들 네. 감사드려요. 네. 저희 안방만이 많아요. 레이디까지는. 네. 좋습니다. 네. 네. 어떤 얘기부터 풀어갈까요? 뭐, 이번 주에 대한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은 네네. 우리 두 앵커님들 너무 말씀을 해주시니까, 우리 네. 잠깐 좀 잊고 있는 그런 이 미국, 에도 지금 기업 실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 그럼요. 거기서 네. 좀 우리가 또 보고 뭘 좀 얻어가야 될까 좀 생각을 좀 해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 하는 게 있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코카콜라 실적이 나왔어요. 아 그렇죠. 어제 네. 나왔죠. 어제. 아, 네. 근데 잠깐만요. 코카콜라 드세요 요즘에? 전 먹습니다. 콜라 드세요? 네. 전 먹죠. 마시죠. 자주 네. 드세요? 자주는 안 먹지만 먹죠. 몰래 먹습니다. 왜냐면 애들이 자꾸 뺏어 먹어서 집에 사놔놓고 숨겨놓고 김치냉장고에 쓱 넣었다가 애들 자면 밤에 꺼내 먹습니다. 그 김치냉장고에 자기 집에 그것도 있지? 뭐가 있어? 소주. 아, 소주는 없습니다. 자기 본가에 있습니다. 본가에. 본가에는 그 개비를 아예 그 소주 전용 그 냉장고가 따로 있습니다. 김치냉장고? 그러니까 엄마 화장품 냉장고는 없는데 아버지 전용 또 와인 냉장고는 아닌데 소주 냉장고가 있습니다. 진짜로? 네, 따로 있습니다. 아이, 주세. 네, 끌어올려야죠. 네. 반대하는 좀 안 그러면 냉장고 하나 더 사셔가지고. 진짜 좀 주세를 올려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밀란 납니다. 너무 밀란. 싸요. 술값이 대한민국. 말도 안 되겠어요. 주세까지 올리면 아마 밀란이 날 겁니다. 아니 이거는 네. 정말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너무 수술을 많이 하니까 그에 따라서 너무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에 따른 피해 이런 것들이 너무나 주세를 올리면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제조해서 먹는 거.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거죠. 주세까지는 안 올려도 상관없는데 네. 마시는 양을 분명히 이거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밤 12시 넘어서 그렇죠. 술을 못 먹는다거나 그런 걸 그래서 저희 아버님처럼 혈당 측정기를 다 가정마다 다 공급을 해서 혈당을 측정해서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하루에 절반만 드시게끔. 그죠? 여기서 트렌드가 나오네. 네. SNS 보니까 네. 또 음주 관련 얘기들이 나오는데, 역시 트렌디하십니다. 네, 그럼요. 예. 네. 자, 코카콜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실적 발표가 나왔고요. 실적 안 좋았어요. 근데 워낙 실적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예상치보다는 실적 안 좋은 게 덜했기 때문에 좀 괜찮다고 했는데 요거 좀 내용들을 좀 속속들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사실은 아 미국 지네들만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 딱 들더라고요. 예,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일단 코카콜라 실적을 보면 일단 주가를 보여드릴게요. 심벌이 C5로 아, K5로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 흐름을 보니까 일단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요. 해외 쪽 판매는 굉장히 부진했어요. 네. 그리고 멕시코에서 그렇게 1인당 그 콜라 소비율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근데 거기서도 비만세 때문에. 아, 비만세. 비만세 네. 때문에 이 코카콜라의 그 판매가 상당히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비만세는 그럼 연간 몸무게를 1월 1일 날 측정해갖고 키로수가 늘면 더 내고 줄면 안 내고 이러나? 그런 게 아니죠. 많이 먹으면 그 네. 해갖고 비만하고 나서 그 돈을 갖고 네. 비만한 사람한테 그 한 주면 그 먹어도 안 찌는 사람이 비만세 내는 거 그럼 억울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사 먹는 거지. 안 사 먹으면 되지 않냐. 네. 조심해.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환율들이 워낙 그래서 이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달러로 환산해 보니까 이거 웬일 이렇게 되면서 그쪽에서 굉장히 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대신에요 내수의 소비 여력이 증가하면서 일단 전반적으로 코카콜라에 대한 판매는 굉장히 부진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내수 쪽에서 내수라는 거 하면 우리 쪽이 아니라 네. 미국 쪽의 내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이 좀 있었고 소비 여력이 생기면서 코카콜라를 좀 코카콜라에는 그 정도에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수 판매가 조금 더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코카콜라는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자 보시면요. 주가를 보면은 이게 딱 나와요. 2015년 이후에 올해 들어서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한 것이 현재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함께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은 펩시가 아닙니다. 펩시나 또 코카콜라나 똑같기 때문에 지금 해외 쪽 부진하고 내수 쪽 때문에 살았다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닥터페퍼라고 들어보셨죠? 알죠. 닥터페퍼. 네. 지금 뭐 갑자기 왜 고개를 움찔움찔 하세요? 아, 왜냐면은, 네. 저 애기가 마운틴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색깔 있는 거 보고서. 그러니까 얘네 다 사이다 콜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빨가면은 그 무슨 사이다라고 그러지? 무슨 빨간 사이다. 뭐, 그 마운틴듀는 보면 초록 사이다. 뭐 이런 식이에요, 다. 그래서 네, 사이다야, 다 사이다구나. 네, 다 사이다예요. 예, 탄산수구나. 예. 닥터페퍼는 이렇게 올랐어요. 이건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닥터페퍼는 우리도 사실 알고 있긴 한데 네. 미국 내수에만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뭔가 실적이 참 좋았어요. 닥터페퍼 맛이 없던데 나는. 아 여기서 한마디 또 아는 척 하나 들어갈까요? 네. 네. 닥터페퍼를 전 좋아하는데요. 네. 우리나라에는 색깔이 거의 하나밖에 안 들어오죠. 네. 왜냐하면 이게 매장에 별로 없고요. 이게 보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미국 미제 파는데. 그러고 네. 네. 네. 네. 술집. 네. 네. 뭐 그런 데 파는 거죠. 맛이 엄청나요. 일곱 개, 여덟 개, 뭐, 열 개까지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한두 개밖에 안 나올 거예요. 아니, 동네 마트 가면. 다 있어? 네. 마트 할인해가 콜라보다 더 싸게 팔아요. 아니, 할인해갖고. 다양하게. 다양하게. 그래요? 별의별 맛이 다 있어요. 뭐, 딸기 맛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뭐, 아이고, 이런 맛을 팔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빡빡 썼거든. 그러니까, 이승원 대표는 그런 거죠. 이승원 대표는 이제 맛이 상당히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 맛을 모르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캐나다에서는요, 젊은 애 친구도 엄청 마셔요, 이거. 그래요. 네. 예. 저는 순수 한국인 제 조카가 있어요. 네. 아, 이 조카가 군대가 있는데 이제 거의 모르는 애를 재는데 아, 올 때마다 자기 엄마 아빠도 그렇고 저도 가끔 1년 한두 번 가면요. 닥터페퍼 사러 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그만큼 그 많이는 만실도 있어요. 예, 네, 진짜로. 네. 그러니까 선호도가 높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맛도 다양하고. 네. 예, 애기들 입맛이네. 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여기서 비교될 수 있는 건 뭐냐면 글로벌 기업에서 좀 미국 기업들은 해외 쪽에 집중했던 기업은 소위 말해서 실적이 망해버렸고. 그러네요. 예. 근데 안에서만 있었던 기업들이 오히려 좀 살아나고 있다는 게 좀 많이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승자는 내수에 집중한 기업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미국 기업 실적 발표하든 말든 우리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유는 결국은 이건 것 같아요. 미국에서 실적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우리 쪽에 끼치는 영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미국 쪽에서는 좋은 소식이 나온다거나 뭐 뉴욕 증시가 좀 상승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저의 생각인데 예 어쨌든 이번 실적을 지금 코카콜라나 닥터페퍼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비교를 해봤는데 이렇게 나오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트렌드는 요건 아니에요. 사실 탄산음료 자꾸 먹는 게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트렌드 음료 쪽의 트렌드 우리는 사실 클라우드예요. 오늘 뭘까 그 뭐죠 칠성? 칠성사이다 뭐죠 갑자기 이름이 칠성사이다. 네. 아 이제 클라우드가 나온 데가 어디죠? 클라우드 롯데주류. 아, 네. 예, 그쪽에. 그러니까 술 얘기만 하면 신나 갖고 떠들잖아요, 지금. 뭐 신나 갖고. 창의 에탄올, 무학. 예, 그런데. 롯데, 잠실 롯데 가면 제 클라우드 생맥주 파는 데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좋다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네. 어제 코스트코로 갔는데 클라우드 거기서 팔고 있더라고요. 네. 다 들고 가요. 그렇게 디스했던 무학도 지금 신고가 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국회로 보내주시면요. 제일 먼저 할 게 농담이 아니라. 일반 마트에서 술 판매 금지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디스했던 무학도 신고가가 나잖아요. 상장 폐지시켜야죠. 술 관련 주식, 담배 관련 주식 상장 폐지를 전할 겁니다. 아, 그것도 있다. 참 CBS 헬스케어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담배 금지를 하는데 오히려 더 미국에서도 환영받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실적도 좋아져. 뭐가요? 저기 그 CBS 헬스케어 있잖아요. 네, 예. 네, 네, 네. 우리나라 말로 편의점이라고 해야 되나? 네, 예. 네. 그쪽에서 담배 판매 금지한지 판매를 안 한지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환영받고 있고 주가도 잘 가고 있고 네. 뭐 어쨌든 우리 시장에 지금 음료의 트렌드는 줄인 것 같아요. 이승원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근데 음료 시장의 추세는요 저칼로리 그리고 건강이에요. 그래서 아마 또 이 종목 하나를 좀 드릴 텐데 이게 음료 시장에서는 지금 음료 미국 쪽에서 보면은 이 종목이 2015년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그게 뭐냐면 잠바 주스. 잠바 주스. 비싸긴 엄청 비싸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그 스타벅스의 커피값보다 더 비싸게 나오고 있는데 그 당도도 낮고 건강한 신선한 과일을 가지고 건강한 음료를 만들기 때문에 이 쪽은 좀 굉장히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트렌드는 이쪽이지만 그 네. 기업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네. 내수에만 미국에 집중하고 이쪽 기업들이 좋더라. 그래서 아마 우리들이 미국 기업 실적에 그렇게 관심을 안 가는 네. 것도 여기있지 않나. 잠시만요. 네. 제 화면 좀 잡아주세요. 그 김정현 까는 거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게 화면 빠르게 잠바 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역시 김정현 거는 이게 안방 많이 문의 얘기하면 안 돼. 거의 전문가야. 이게 보세요. 저는 이 회사 좀 알거든요. 이게 보면 딱 초록색이죠. 초록색이잖아요. 이게 네. 뭐 딱, 그 다음에 이게 그 뭐라 그래. 베지터블 주스거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칼라 음료 있죠. 순수 칼라 음료가 미국에서 뜨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은 정말 깜짝 놀라 하나 해드리면 우리나라 스타벅스 별다방 아시잖아요. 네. 다 커피 팔잖아요. 네. 커피랑 주스 이런 거 하고 샌드위치 이런 거 팔잖아요. 미국의 스타벅스의 42% 매출은요 주스에서나요. 건강 주스에서. 그러니까 그게 네. 이제 추세가 많이 다른 나라다라고 보셨는데, 너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잠바 주스. 네.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예 이렇게 좀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래서 좀 아쉬워요. 네. 이렇게 뭐 앞서서 선행하는 지표가 있어야지 우리도 뭔가를 예상을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혼자 네. 열심히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네. 뭐 제 화면 이제 그만 잡아주셔도 됩니다. 네. 예,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로 안 넘어가잖아요. 좀 네. 약간 반등하다가 다시 코스닥 시장 좀 오늘 보니까 좀 많이 기관 조정 보이던 셀바이오텍도 다시 신고가 나더라고요. 뭐 반도체 장비라든가 셀바이오텍 100%? 듀오락 100%? 듀오락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면 말고. 예, 예. 저 같은 사람이 먹는 거예요. 어? 변비왕. 프로바이오틱스. 예. 예.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예. 거. 우리 집은 다 먹어. 애기도 먹고 둘 다 먹고 나도 먹고. 그래? 오케이. 와이프는 변비가 없어 근데. 그래서 와이프는 안 먹어. 그 재미없다. 그 얘기 재미없어. 딴 얘기 해보세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종목들을 보면은 현재 시장에서는 성장에 대한 목마름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성장성을,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성장 스토리를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게 뭐냐라는 점에서 이런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올해 편의점과 애완동물 그리고 동물병원은 계속해서 뜰 것이다. 라는 점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 집계가 되고 있냐 봤더니 카드회사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이런 점들을 뽑아내고 있고요. 네네. 카드회사들 쪽에서 이런 지금 어떤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과는 계속 제휴를 네. 맺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이쪽에서 보여드린 게 뭐냐면 오른쪽으로 보시면 지금 티켓몬스터거든요. 네. 네, 여기서 쇼핑몰 쪽으로 들어가 보면 강아지 용품이 따로 있어요. 네. 예, 네이버도 가보셔도 아마 쇼핑 쪽은 따로 있을 거라고요. 네. 이게 어떻게 되나 봤더니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쪽이 좀 뜰 것 같으니까 일제히 다 코너를 만든 거예요. 그럼 뭐 수제 간식 요즘 참 잘 먹어요 우리 강아지들은. 그리고 자동 급식기, 네. 차량용 애견 안전벨트도 생겼어요. 우리 집 앞에 네. 김밥집이 망했어요. 그러더니 애견 그 간식집이 생겼더라고. 나는 저 무슨 간식집이길래 네. 뭐 파는 거지 하고 내가 먹으려고 이렇게 네. 봤는데 개 간식 파는 데더라고. 개간식 전문 그 집이 있더라고요. 수제 간식. 개 멍멍이를 위한 전용 간식을 파는 집이 있더라고요. 네, 앞에? 네, 네, 집 앞에. 그래서 김밥집에서? 네. 그리고 그 옆에 아름다운 가게 있고. 그래서 이거 뭐지? 트렌드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6개월에 살아있을지 보자. 살아있는 그 집이 근데 자주 바뀌지. 6개월마다 자주 바뀌는 어떤 그 6개월에 사라진다 한 표. 예. 예. 그래서 보니까 관련 네. 업종 이게 카드 회사에서 매출, 그러니까 카드를 이렇게 긁잖아요. 네. 카드를 이렇게 좀 결제를 하면은 네. 거기에서 지금 어느 쪽에 많이 지금 쓰고 있느냐를 좀 한 건데 네. 편의점이 많이 쓰인다고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좀 집계가 되고 있고 네네. 그리고 애완동물 쪽 이게 지금 뭐 한 10%대에서 20%까지 쭉 올라오는 그런 양상이고 네. 동물병원은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비싸고 보험도 안 되고 네네. 예 그렇지만 강아지들은 좀 잘 보살펴야 되고 그런 네. 게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결국 여기에 대한 해석은 이 카드사에서는 1인과 2인 가구 비중이 늘어나면서 네. 이쪽의 트렌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해서 관련된 업체들이 지금 네. 많이 잘 가고 있다. 네. 사실 주식시장이 벌써부터 이렇게 되고 있어요. BGF 리테일인가요? 그쪽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편의점이잖아요. CU. 네네네네. 이쪽에 네.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편의점 쪽에서 아마 도시락이 많이 팔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애완동물 쪽, 동물병원 쪽도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에 동물병원 관련주가 있다고 보십니까? 있죠 하나. 어떤 거죠? 그 어디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그 뭐야 그 회사 있잖아요. 그 체인하는 거. 상장사 중에 저기 저기 메디온 뭐 메디 무슨 뭐 그 CJ에서 하는 거야? 아, CJ가 아니라 무슨 도구온인가 이리온인가 있죠? 이리온. 아니, 그거 CJ에서 하는 거. 아니야 CJ 아니야. 이리온. 이리온이 어디야? 이리온 찾아봐요. 이리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게 네. 상장사에서 하는 거예요? 네. 네. 제가 이리온. 찾았죠. 아, 지금 보면은 이게 뭐냐면 그 대한제분인데 대한제분에서 네. 자회사가 DBS가 100% 네.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가지고 있는 게 관련 사이트가 이리온. 이리온. 예. 네. 그래서 대한제분이 네. 좀 집중해서 여기를 보고 있고 아마 네. 마트에 가시면 애완 코너가 따로 있어서 있죠. 그쪽에서 다 사료니 뭐니 맞아요. 다 팔고 있어요. 그래서 홈쇼핑주도 여기에 있고 네. 대체로 조금씩 그렇게 비중은 많지 않지만 네. 다 이 애완동물 관련 사업을 좀 하고 있다는 그런 게 집계가 있더라고요. 아직은 네. 얘기가 많이 되고 있진 않지만 만약 이게 성장 스토리를 가진다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반려견 등록제 관련해서도 좀 잠깐 얘기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작년에. 여기 네. 집어넣고 칩을 네. 집어넣거나 네. 목걸이를 달거나 그런데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들거든요. 네.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네. 근데 요거는 조금 불안해요. 작년에 넣으셨어요? 네, 넣었어요. 아, 집어넣는 거로? 아, 집어넣는 걸 안 넣었어요. 먹거리로? 왜냐하면 나이가 10살이 넘었어요, 강아지. 근데 네. 만약에 그걸 넣어서 네. 뭔가 잘못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 그러니까 목걸이만 등록하셨어요? 목걸이만 등록했어요. 아. 그래서 아니, 등록 안 하면 신고하려고 했지, 나는. 아유, 그럼 얘기도 안 하죠, 저는. 신고하려고. 예. 네. 그래서 아마 칩을 넣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좀 약간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좀 많이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일단 네. 관련 기업들은 이따 말씀드렸고요. 네. 1인 가구 증가, 그리고 동물병원도 체인점이 생겨서 혹시 상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면 네.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쪽에서는요. 예 그런 생각이 있는데 별로 애완동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아니요 도그TV도 네. 있잖아요. 독TV 그거 유료 방송이에요. 예, 독TV 8,000원 내야 돼요. 애견 방송도 있는데 이게 된대요 장사가. 그리고 집에 엘리베이터에서 보면 광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LG U+에서 나는 뭔가 그랬어. 그랬더니 그 내가 회사에 출근하면 걔가 멍멍이가 혼자 있잖아. 네네. 그러면은 점심시간 때 내가 핸드폰으로 전화해갖고 집에다가 그거를 얘기해주는 또 스피커를 네. 그 또 팔더라고요. 그거 통신사에서 네, 아마 통신사에서 LG U+에서 네. 그 멍멍이가 혼자 있기 싫어서 멍멍이랑 같이 있었는데 뭐 이러면서 멍멍이한테 얘기를 해주는 그런 네.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애견 상품들도 다양하게 진화한다. 그렇게 생각이 상당히 들더라고요. 고급져지고 네.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좀 되면 뭐 1인 가구 예. 증가에 대한 트렌드 이런 거라고도 봐도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요게 하나 또 하는 게 지금 카드사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카카오가 결제 쪽으로 해서 지금 네네. 계속 그 핀테크를 좀 하고 있다면 네. 네. 여기서는 지금 카드사들이 이렇게 보니까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괜찮을까요? 계속 이런 집계들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네. 뭐 1인 가구의 트렌드로서 이렇게 봤더니 매출이 이렇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앞으로 카드사를 볼 때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 저는 이제 사실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요. 제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가만히 있었던 게 제가 좀 알거든요. 이 비즈니스를요. 그 머니위크에 들어가셔서 제 이름 치면은요. 작년 9월 정도에 제가 이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 애견 시장에 대해서 썼는데요. 또 하나 유망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전부 다 실제인데요. 독 워킹을 해갖고 개 산책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 비즈니스가 상당히 우리나라도 이미 저기 강남 쪽에 시작됐거든요. 네. 그 비즈니스가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혼자 키우는 사람 혼자가 있어 아까 앞서 LG 플러스 이런 거 있잖아요. 관련 시장이 있어요. 다만 이제 단점이 하나 있는 게 그 비즈니스가 다 좋은 게 아니라 좀 제일 지금 장사 잘 안 되는 쪽이 뭐냐면 그거예요. 워낙 그 수의사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수의사분들은 지금 수입이 잘 안 돼요. 뭐냐면 그 종합 강아지 병원은 부족하다 그러든 많아요 또. 그 비즈니스가 해서 그쪽은 좀 한번 동물병원 좀 그렇다. 네. 사실은 그 직접 경험상으로 살펴보면은 병원에 데려가는 이유는 강아지를 미용시키기 위해서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네. 건강검진 잠깐 하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미용하시는 분들이 자꾸 병원으로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네. 미용업체들이 좀 어느 정도 더 확산이 되려나 그런 생각을 다시 드네요. 근데 그건 다 좋은데 그 잡으로도 좋은데 저는 잡을 항상 생각하니까요. 네. 또 하나 제가 전문 분야가 그 창업이라든가 신규 일자리 이런 거거든요. 네. 전문층한테 강의하는 거 제가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보면 이제 이게 보면 이제 젊은 예쁜 분들이 많이 하는데 보면 손에 다 장 있어갖고 선택은 누가 해? 관심 있으시면 선택하셔야죠. 저가 아는 거는 거기까지. 네, 그리고 예.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애견 시장도 중국이다. 왜냐하면 애견 시장 엄청 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한 1980년대 초반 수준밖에 안 돼요. 중국이요. 그래서 애견 시장도 중국가 사시면 대박 날 수 있다. 그런데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결국 우리는 모든 게 주식으로 통하, 아 주식이 아니라 중국으로 통하네요. 뭐 중국 통할 수도 있고 뭐 일본 통할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이 엄청 커질 수 있다. 왜냐면 그 우리나라 애견 대수량 그 마리수는요 일본이랑 거의 맞먹어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성장성이 아주 높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 애견 용품 있죠. 네. 거기 아까 고급진 것들. 근데 저는 그 주식장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 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바바리라는 브랜드 있잖아요. 애 옷이 강아지 옷이 한 50만 원짜리가 있어요. 네, 봤어요. 네, 그런 것들이 시장인데 주식장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얘기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 돌직군데요. 이성 대표. 네. 지금 보면 이제 앞서 그 김소영 앵커께서 얘기한 것도 결국 이제 성장의 스토리잖아요. 네네. 저희가 또 스토리는 좋아하잖아요. 네. 스토리 이승원이잖아. 또 요즘 별명이요. 불리는 스토리 이승원 이렇게 많이 불리잖아 우리끼리. 쏘리. 아, 쏘리. 쏘아리. 쏘아리. 근데 네. 요즘 보면 저도 또 얘기하겠지만 성장에 관해서는 정말 가장 큰 성장의 스토리가 바로 이거 아니에요. 저는 잘 몰랐지만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스트가 난리 났어요. 아스트. 아스트. 예, 근데 이거가, 저는 이제 중립적인 의견 생각을 갖고 있고 잘 모르니까 네. 하는데, 하여튼 아스트가 오늘도 잘 나간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뭐 호재성 뉴스가 하나 있었죠. 오바마 대통령이 IS에 대해서 그 군사 투입에 대해서 지금 의회 요청했다라는 이런 이슈. 그리고 이제 그 보잉이 주가의 흐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 군수, 제가 네. 얘기할 때 헛들었죠? 그래서 미국에서 방송에서 군수회사들 얘기 네네. 많이 하고 있다 얘기까지 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얘기 나오는 거고요. 이제 지상군 파견 얘기 네. 나오는 건데요. 그런 게 하나 있겠고요. 사실 아스트를 제가 잘 모르니까 우리가 해봤자 의미가 없고 나중에 우리 또 그 전문가. 윤종민 전문가. 윤종민 님이 뭐 대박 났잖아요. 지금 어찌됐든 간에요. 윤종민 님 오시면 우리 시청자분들 그런 기회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목표가 이런 건 모릅니다. 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싶은 말씀은 성장이면 성장하면 우리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예? 어저께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아스트를 아침에 머니티 방송 얘기했던 오늘은 2주씩을 얘기했거든요. 네. 사람들을 다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오늘 아침에 보면 포인트가 두 개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도 하겠지만, 호텔신라, 어저께 네. 이제 했었잖아요. 네. 그 인천공항에 대한, 그거에 대한 판단, 이렇게 네.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다음 카카오예요. 다음 카카오는 실적 발표 앞두고 5%가 올랐어요. 네네. 오늘 또 한 2%가 오르지 않나? 오늘도 또? 오늘 뭐 조정 들어왔습니다. 뭐 조정 나? 라고 했는데, 저 다음 카카오를 보면서 느끼는 건 다음 카카오가 갑이죠. 물론 갑이지만, 다음 카카오가 얘기하는 거 딱 보면서 하나가 느낀 게 뭐냐? 다음 카카오에서 봐야 될 주식은 바로 이거라고 봤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네이버가 상장 그 컨퍼런스 콜을 한 날, 네이버가 올해 화든 뭐다? 뭐라 그랬어요? 올해 화두가 뭡니까? 모바일 광고라고 그랬죠. 모바일 광고? 오늘 카카오도 똑같은 얘기 했어요. 모바일에서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고 올해도 역시 모바일에 집중 투자하겠다 그랬어요. 모바일에 집중하는 건 뭐야? 거기 광고거든요.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나스미디어라는 주식이 저는 성장의 스토리를 분명히 갖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초창기에는 나스미디어가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네이버도 자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 광고 자회사가 따로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다음은도 광고 자회사를 따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스미디어가 같이 경쟁하는 업체들이에요. 걔네들이 자회사들이. 네네. 그래서 그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는 뭐 더블클릭이라든가 그 맨 처음에 웹이 있었을 때도 네네. 광고 영역에 대한 이 레벨 시장에 대해서 진출을 안 했었어요. 네이버하고 다음도. 그러다가 이제 이게 돈이 되는구나. 얘네들이 돈을 벌어가니까 그다음에 자회사를 따로 만들어서 이제 그걸 외주를 줘갖고 처음에도 시작을 하다가 이제 스스로 이제 점점점 이제 자기네가 이제 전문적으로 영업을 하고 데이터를 네. 그 공유를 하는 형태로 갔었는데 그때는 사실 나스미디어가 이제 주가가 별로 안 좋았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없고 왜냐하면 이제 네이버 자회사나 다음 자회사가 훨씬 더 경쟁력이 높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산업도 고도화되게 되면은 나스미디어한테는 불리합니다. 그렇죠. 자기네 직접 다 해먹으면. 네, 초창기 구간에서는 어쨌든 나스미디어의 그동안의 노하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스미디어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다음 카카오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다음 카카오 작년에도 보게 되면은 트래픽이 벌써 모바일 m.다음.net 이쪽으로 들어오는 트래픽이, 지금 PC 트래픽을 능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일부러 그만 보는 사람도 있어. 저 같은. 왜 광고가 산만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심플하기 때문에 그것만 보는데, 모바일로 접속하는 다음 메인 페이지에 대한 쪽이 PC보다 더 늘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치. 광고에 대한 쪽은 지금 여전히 젬병이란 말이에요. 10분 내일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트래픽 증가하는 만큼 이 모바일 쪽에서 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 얘기는 누구도 했냐면 페이스북도 그 얘기를 했고 트위터도 그 때문에 한 거고. 네, 그 트위터도 마찬가지고요. 페이스북도 그다음에 구글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에릭 슈미트 회장이 뭐라 그랬냐면 트래픽이 지금 거의 다 비슷해졌는데 왜 이 모바일 쪽에 대한 광고 매출에 대한 쪽은 여전히 안 나오고 있어서 구글의 가장 큰 과제도 모바일에서 광고에 대한 수익을 어떻게 끌어올릴 거냐에 대한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 지금 인터넷 그 관련된 서비스 기업들에 대한 쪽은 모바일 광고 시장에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이냐에 대한 쪽이겠고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모바일의 광고를 집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쪽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광고를 집행하는 사람들의 이 저는 모바일이 좀 더 타깃이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모바일은 확실한 자기 그 번호가 있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훨씬 더 타깃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이 모바일 광고 시장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광고주들이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과연 뭐 도달하는 거야? 반응에 대한 쪽이야?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뷰를 늘리는 거를 갖고 장사하는 거는 없고요. 클릭이 얼마큼 됐느냐, 회원 가입이 얼마큼 유도가 됐느냐 이런 걸 갖고서 실질적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의 쪽을 갖고 분석을 해서 돈을 버는데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애들이 바로 나스 미디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뷰가 이만큼 해요. 해갖고 하는 거는 다 쓸데없는 데이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다 돈을 집행하는 거는 여태까지 해봤더니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냥 이미지 광고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런 쪽에서만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어쨌든간에 지금 화두는 올해 화두는 뭐. 그, 이 모바일 광고 쪽에 대한 돈이 뽑아내는 거. 그 모바일은 트래픽 증가. 그쵸. 네, 아니, 네. 트래픽 증가 이미 넘어섰으니까. 작년에,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재작년에 이미 한국은 모바일 트래픽이 PC 트래픽을 넘어섰고, 글로벌하게 이미 작년에 2014년이 모바일 트래픽이 PC 트래픽을 앞서는 첫 해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2014년 2분기에. 네, 네. 그래서 그걸 갖고서 3월 인터넷에 3월 인터넷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그만큼 이제 모바일 쪽, 그러니까 이 모바일과 관련된 무선 트래픽에 대한 증가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네. PC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성장했던 산업들이 모바일 쪽에서도 그대로 성장한다. 그래서 나스 미디어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하여튼 나스 미디어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하여튼 글로벌리 하여튼 트래픽이 늘어나고요. 특히 모바일에서 네. 광고가 들어가면 광고도 영상으로 광고하는 건 대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많은 데이터 늘어날 거고 저장도 늘어날 거고 네. 스트리밍도 늘어날 거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시청자분들이 아이디어를 얻고 그런 관련 주식들도 꼼꼼히 따져가면서 나스 미디어만 있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관련 계획에 우리 이성원 대표 누차 얘기했던 뭐 그런 그 한 항아리에서 그게 뭐 엔텔스가 됐건 뭐야 다산이가 됐건 오이가 됐건 뭐 등등등등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런 걸 계속 관심 갖고 레포트 나올 때마다 좀 찾아보고 그런 노력을 하면 그냥 차트만 보고 그냥 많이 떨어졌으니 사고 올라와서 팔고 이런 것보다는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 네네. 이런 관점에서 일단 말씀드린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 이제 앞서 이제 얘기했던 건 호텔신라가 되겠는데요. 네. 호텔신라 그 팩트 좀 확인해 주세요. 호텔신라 이 팩트를 보게 되면 네. 보고서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이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오늘 오히려 호텔신라가 네.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호텔신라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중간에 있는 게 안 나오네요. 지금 보게 되면은 호텔신라에 대한 쪽에서 네. 신영증권에서 나온 건데, 네. 그 롯데는 일단 롯데는 자기 거 다 수성했어요 네 개. 그다음에 호텔신라가 이제 세 개. 기존에 네 개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하나가 세 개로 줄었어요. 근데 신세계가 이제 한 개를 가져갔고 참 1구역에서 8구역은 일반 기업, 대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데고 9구역에서 12개 구역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11구역을 참조원이 가져갔습니다. 중소기업 대상으로. 네네. 나머지 9에서 9, 10, 12는 유찰. 다음번에 다시 재공고. 가격이 비싸서 SMS 듀티프리라고 하나 투어가 이제 중심으로 된 10개 회사를 해서 컨소시엄을 만든 게 있어요. 뭐 한 달 했었는데. SMS 안 났네. 그게 이제 뭐냐면 SMS 듀티프리라는 그런 그 회사였는데 네. 그거가 이제 아예 안 넣었어요. 비싸다고. 오케이. 비싸다고 안 넣었고 롯데가 이제 1구역에서 4구역. 그러니까 그다음에 4개 갖고 갔고 그다음에 8구역을 갖다가 신세계가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 신세계 지분은 뭐냐면 이제 조선호텔이 가져간 거거든요. 이 조선호텔 지분은 98%가 누가 갖고 있냐면 이마트가 갖고 있습니다. 이마트. 그래서 이마트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세계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롯데도 롯데쇼핑이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래서 호텔신라가 세 개 갖고 왔는데 왜 오르냐. 근데 알아봤더니 신세 이 호텔 신라가 포기한 그 구역이 적자 구역이랍니다. 그래서 그 호텔 신라로서는 오히려 임차료가 줄었다라는 것 때문에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적자 구역이니 그거 갖고 있어봐야 소용없으니 그거는 신세계로 넘겼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적자 구역을 누가 먹은 거야? 신세계가 먹은 겁니다. 아, 신세계가? 네. 그런데 그 모르죠. 뭐 그러니까 지금 그 상품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신세계가 달라질 수 있겠고 신세계로서는 일단 이마트로서는 일단은 편의점 사업에 진출했다라는 데 좀 더 뭐 수업료를 내든 어쨌든 좀 의미를 두셔야 될 것 같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편의점이 아니라 면세점에 네, 네. 면세점에 일단 진출했다는 게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대신 받은 거 있잖아. 대신 따온 네. 거를 얘기해 줘야죠.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인천공항 면세점이 신세계 조선호텔에 이익에 기여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수업료 내고 있다라고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 호텔은 호텔신라는 일단은 수수료 그 면세점 수수료가 일단 줄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실적 개선 영향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제가 한두 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 네. 제가 또 그 공항 면세점은 이런 양이 욕먹지만 제가 또 나름 전문이잖아요. 이거 보면 이제 이거 보면 이번에 이제 적자를 떨렁거는 거예요. 근데 보면 매장을 보면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매출 자체는 줄어들 수 있어요. 네네. 그 면세점에서 매출은 여기 나오네. DF7 구역, 패션 잡화 네. 구역. 네, 이거 봐봐요. 네. 얘기 드릴게요. 인천의 그 공항에서 그 면세점의 면적은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네. 예? 네? 그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자파 이런 것들이 이제 했는데, 그거 안 되는 거를 이제 신세계가 넘어갔다는 것이고요. 네. 핵심이 뭐냐면, 얘네가 뭘 새로 받았냐면, 그걸 두 개를 받았어요. 요즘 가장 핫한 거. 저는 둘 다 싫어하는데, 이성훈 대표는 하나는 좋아하죠. 네. 술이랑 담배. 네, 주류 담배. 예, 네, 술이랑 담배가 캐시거든요. 네. 왜냐면, 아무리 하더라도 담배를 많이 지금 줄 서서 사잖아. 어찌됐건 간에. 올라도, 4,500원도 싼 거예요. 실제로 보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10불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싸다고요. 그래 쉽게 얘기해서 교포들이 다 사가는 거야. 4천이 돼서 사가는 거야.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캐시카카오인데 그리고 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건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고 나서 이제 불확실성 해소되는 게 첫 번째 분명히 요인이 있어요. 네. 어쩔수라 그게 있고요. 또 하나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 궁금하시잖아요. 저 네. 7구역이니 8구역이니 아까 넘어간 게 8구역? 아 여기 7구역, 7구역. 패션자파. 7구역 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어딥니까? 7구역이 제가 뭐 정확히 지도를 안 봤는데요. 뉴스 들어보면 이거예요. 탑승동. 탑승동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 공항에 가시면요. 뭐, A1, B2, C3, 뭐, 이런 거 쫙 아시잖아요. 탑승 게이트가 있잖아요. 게이트 있죠. 그니까 딱 보면 네. 지금 중심에 있죠. 중심에 딱 그 면, 그 세관신과 싹 들어가면 큰데, 이런 데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탑승동 쪽에 몰려있는 게 있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작은 여러 개 있는 거가 그 호텔이랑 했던 건데, 그거를 신세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메인은 아니야. 까놓고 얘기해서. 왜냐면 살 사람 시내 면세점에도 사죠, 요새. 시내 면세점에 더 싸고 하다고 해서 아마 이승훈 대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인터넷 면세점에서 사고 거기서 픽업하는 거야. 그거 아니면 그 다음에 가면 허벌떡 엄청 큰 데가 메인 슈, 그 면세점들이 있어요. 그 호텔, 그 호텔 신라 있고, 롯데 있거든. 네. 그건 똑같이 하는 거고, 거기서도 다 하고 하고, 마지막에 가는 게 그거야. 지금 탑승동이야. 그래서 그거는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갔으니까, 그렇게 좋게 보는 사람은 그렇게 좋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매출 자체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보는데, 그걸 얼마만큼 담배나 이걸로 메꿀 수 있냐는 것인데, 하여튼, 증권사 의견은, 불확실성 해소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다수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팩트다. 그 막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어저께 딱 그 표현을 하는데 이마트 그 뭐지? 호텔 신라 호텔 신라가 신세계 보고 설거지 시켰다고. 뭐라고? 설거지 시켰다고. 아, 적자 나는 거? 예, 네, 설거지 시켰다고 그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그 뭐 네. 알아서 막말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름 신세계에게는 그게 누가 주주가 됐건 간에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 호재죠. 왜냐면 이미지가 훨씬 좋아지죠. 네. 예, 네, 그리고 하면 보면 신세계도 우리 면세점 들어간다는 거기 때문에요. 그건 이제 분명히 자기네도 호재인데요. 하여튼 뭐 그 돈을 벌고 안 버는 사실 적자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적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지세로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 오늘 보면 또 하나의 뉴스가요. 시간 장애 끝나고 나는 거가 저거잖아요. 테슬라. 네, 네. 테슬라 실적이 나왔어요. 테슬라는 한마디로 그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테슬라는 오늘 그 어닝 쇼크 났어요. 네. 어닝 쇼크. 그래서 주당 아, 그 기준을 보면 컨센서스가 주당 32센트 이익이 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요. 주당 11센트인가? 11센트 그 적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닝 쇼크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규장에서 이미 그런 얘기가 걱정 때문에 1.6% 정도 빠졌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에서도 3% 이상 끝나서 일단 결정됐어요. 끝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에는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간으로 지금 현재 지금 현재 3.9% 하락 중이네요. 보면 10시에 끝납니다. 10시. 예? 네? 대한민국 시간 10시가 미국 시간 동부 시간은 지금 8시나 그럴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네. 그렇게 때 끝나는데 하여튼 3.9%요? 네, 3.9% 예, 빠졌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전기차에 대한 논란 아, 뭐 여전히 예, 있겠고요. 지금 보면 하여튼 뭐 생각들이 많이 다른데요. 하여튼 전기차가 빠지니까 뭐 전기차가 된다는 얘기하는데 그런 크게 의미 없을 거예요. 하여튼 회사 측에서는 올해 판매 목표는 52,000대, 57,000대 뭐 정도 팔겠다고 얘기했고요. 예, 계속해서 뭐 40% 50%씩 시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는데요. 참고로 보면 작년에 전 세계에서요. 순수 전기차 있잖아요. 네. 전기차가 32만 대 정도 팔렸어요. 32만 대 정도 팔렸는데 그중에서 절대 다수는 이제 리프나든가 이제 쪽에 그, 네. 그 일본에 그리고 비아드 있잖아요. 네, 네. 그, BYD라는 거 아시죠? 네. 홍콩 상해에서 거래 안 되죠. 네. BYD가요. BYD가 아마 홍콩에서만 거래가 될 텐데요. 뭐 주가 요즘 재미없는데요. 그래서 BYD 이런 거가 이제 물량이 많죠. 지금 보게 되면 1월 달에 이게 이제 전기차 판매 동향이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3분기에 살짝 줄어요. 12월 달에 증가를 하는데 이제 뭐 할인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13년도보다는 14년도가 이 위에서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속도는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보면은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1월 달 전기차 판매량이 얼마가 늘었냐면은 그러니까 테슬라의 개별적인 문제고 그 전기차 판매량이 줄었다는 거는 지금 보게 되면은 1월 북미 시장에서 6.7% 또 상승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로 놓고 본다라면은 그래프가 이제 어디서 시작을 하는 거냐면 여기서 또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여기서 네. 이런 식으로 또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돼서 똑같은 패턴으로. 그러니까 판매량 자체는 어쨌든 2014년보다 15년도가 더 는다. 근데 이제 요 갭을 얼마나 더 많이 만들어 줄 거냐. 요 차이인 것 같아요. 요 갭을 얼마나 더 그렇겠네. 많이 만들어 줄 거냐. 그래서 여기 어쨌든 간에 뭐 줄을 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줄었던 해는 작년에도 보게 되면 요 구간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10월, 11월. 근데 요거는 이제 5월달, 6월달에 워낙 많이 늘어났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얼마나 더 많이 늘려주느냐? 이게 관건이겠고, 작년보다,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올해보다, 작년보다는 또 올해가,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쪽은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한다. 삼성증권 자료죠? 저도 이제 봤는데. 네. 그 하여튼, 그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49%, 50%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올해도 뭐 상당히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겠고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뭐 얼마 전에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 대한민국 환경부랑 지방자치단체 해갖고 전기차 3,500만 원까지 준다는 건데요. 근데 이번에 보면 잘 보세요. 이제 날짜를 한번 찾아보면 보여드릴 텐데요. 항상 주시장은 약간의 이런 성장 이런 테마들은요 이슈를 좀 살피셔야 되거든요. 네. 이벤트요. 제주에서 매년 엑스포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3월에 제주도 전기차 엑스포 있는데 뭐 날짜 혹시 검색되면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이제 핵심적인 거 하나가 우리나라 이제 얼마 전에 작년이었나요? 뭐 시범 사업인데요. 그 삼성의 SM3 전기차 네. 그 택시로 왔잖냐. 3월 6일에서 15일이네요. 응, 그 조합이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 네. 근데 이거 보면 이제 그런 데 관련된 게 또 얘기하면 많이 나올 겁니다. 네. 보면 이제 요즘 정책이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환경부도 뭐 뽑는 얘기 나올 거고요. 네. 또 제주도에서 어떻게 하겠다. 뭐 서울에서 어떻게 얘기하는데요. SM3 그 전기차 그 택시 했는데 뭐 많이 산다 안 단다 얘기했잖아요. 딱 한 번 봤습니다. 난 못 봤어. 저는 딱 한 번 봤어요. 못 봤는데 네. BYD가 뉴욕 그 제주도랑 서울에 들어온대 이번에요. 그래서 BYD도 우리나라 택시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지난 1월 달에 만에 발표했는데요. 그거가 BYD가 저기 이번에 제주도에서 그때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얘기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투자하겠다, 어떻게 이제 이성원 대표나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이제 그 충전 시설 문제 그리고 KT가 어떻게 자기네가 지원하겠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KT는 한국전력에서 어떻게 지원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뉴스거리가 될 테니까요. 전기차 관련 주가 아마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그 좀 너무 좀 과장되면 좀 확대되면 또 그런 얘기 나올 거예요. 우리 무선 충전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네. 무선 충전 꽃은 결국은 자동차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디 꽂고 있었어. 그 지역에 가면 다 그냥 공명이고 뭔지 난 모르겠는데 다 꾸미면 되잖아. 아직 먼 얘기지. 작은 거 먼저 해야지. 아니 작은 게 먼저인데 그게 이제 꿈이죠. 꿈 같은 얘기죠. 그래서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무선 충전이 커지게 되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자파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때문에 이영돈 PD가 그 최근에 또 그걸 했거든. 전자파가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 JTBC 가서? 예, 예. 그래서 JTBC 갔지. 그게 예, 그게 지금 했는데 이 전자파 문제 또 암을 유발하고 뭐 여러 가지 또 병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무선 자기 사지 마. 되지 않을 수도 있죠. 자기 사지 마. 작은 거야 괜찮겠지. 예. 그러니까 그거에서 전자파 차단하는 회사도 또 있을 거고 뭐 예, 있을 거 아니냐. 차단이 있습니다. 전자파 그러니까, 차단제. 예. 어떻게 뭐라 했지? 뭐 이렇게 막는 게 그런 거라고. 아, 그거 아니고. 딴 거야? 그거는 아니고. 그게 그 전자파 차단 만드는 게 아마 솔로에테인가 그럴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게 많은데 하여튼 지금 꿈은 미국에서는 충전하려는 게 결국은 테슬라도 노력하고 그런 게 결국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자료에서 하는 흥미로운 게 있어요. 그 하나 보고 네. 일부 끝내는. 아까 삼성 그 자료 보면. 그거 보여드렸잖아요. 네. 어? 삼성 버전.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네네. 거기 보면 아까 그 판매만 나왔는데 약간 다른 지만이지만 그 이 자료 자체는 삼성증권에서 이것도 며칠 전에 나온 자료인데요. 네. 삼성증권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전기차 시장이 좋아지니 배터리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 테슬라랑 파나소니랑 같이 움직였다는 얘기였고요. 장기적인 트렌드를 보면 BMW하고 그다음에 삼성 SDI 주가가 비슷했고 해서 이것도 올라갈 거다 얘기하는 건데 그건 이제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맞다 떠나서 BMW가 요즘 사상 최고가 맞거든요. 그런데 BMW가 뜨고 있는 거는 미국이라든가 유럽도 마찬가지고 먼저 회복되는 건 돈 많은 놈이 회복되잖아. 프리미엄카가 요즘 폭증한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어요, 다시요. 네. 1월 달에 그 프리미엄이 15%가 늘어나고 시장 평균대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딱 BMW, 벤츠, 아우디가 좋아지니까 이거 올라가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솔직히 하나 더 있는 거는 이 친구가 잘 썼어요. BMW 투자 포인트 레포트 할 때 우리나라 놓고 유럽 것도 찾아봤어요. 정말 투자 포인트 뭐냐 그러면 첫 번째가 아이스를 얘기하고 BMW에서 그 큰 차 이번에 그 하이브리드 뭐 좀 비싼 차 있어요. 네. 10만 불 넘는 건지 뭐 하여튼 하이브리드 전기차 그러니까 그건 하이브리드의 순수가 아니라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1부는 여기하겠고요. 2부는요. 오늘 레포트를 하나 못했는데 오늘 레포트는 딱 그거 같아요. 아, 한국 수출하는 거 있잖아요. 수출. 우리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네. 전지현님이 지난주에 얘기한 거. 오늘 그 이제 레포트가 나온 것 같으니까 한국 수출이 어떤 업종이 더 잘 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는 레포트 살펴보겠고요. 오늘도 또 오늘 초대 손님 있잖아요. 초대 손님 오늘은 이제 황수택 전문가 나오셨잖아요. 네. 오늘 목요일이니까 황수택 전문가 모시고 함께 하는 시간 잠시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11 2부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큰 변화는 없어요. 다만 코스닥이 네. 거의 보합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은 뭐 큰 변화 없는 것 같은데 0.6%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외로 요즘 강한 것들이 한국전력에 3일째 올라가는 거죠? 한국전력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기세 인상에 대한 지금 거의 무산됐다. 그 서울신문에서 단독으로 나갔잖아. 네, 네.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 유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말장난하는 건데 유가가 내려갔으니 전기세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유가라는 표현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수 그대로 얘네들은 유가만 해석을 한 거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유가하고는 상관없어요. 태양광도 유가하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전기 발전에 대한 부분은 유류로 발전하는 나라 전 글로벌리하게 유가하고 별로 상관없습니다. 천연가스하고 관련이 더 많고. 네. 이 원자력하고 관련이 더 많고 이런 거에 관련이 더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를 수 있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의품분을 뒷사는 거야? 아니 뭐 의품분을 뒷사는 게 아니라 그걸 잘못 해석한 나쁜 놈들이란 얘기지. 아래 것들이. 곡해했다는 얘기지. 아래 것들이. 그러니까 유가로만 얘기 그 바람풍에도 바람풍으로 알아들어야지. 그러니까 뭐냐면 유가라는 게 뭐냐면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원재료 투입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같이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천연가스 가격도 같이 내렸잖아요. 그러면은 천연가스 가격이 내렸으니까 유가 비중은 안 높은 건 알겠는데 천연가스 비중이 천연가스 가격이 내려갔으면 같이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유가가 연동량이 적기 때문에 안 내리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게 하나의 요인이었고 어제 실적 발표된 거 보게 되면 어닝 서프라이즈. 일단은 보여줬습니다. 예상치에 대한 쪽 컨센을 좀 상회하는 쪽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오히려 어제 이제 유가 내렸다는 것 때문에 아시아나 항공이 오르고 뭐 해운주도 오르고 있는데 한국전력도 역시 뭐 긍정적인 시각 유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년 초부터 네. 똑같은 저희가 질문 항상 이런 얘기 나왔다고 네.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주식 하시는 분들 그냥 혼자 이렇게 혼자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국전력 오르면 비슷한 뭐 그런 거 안정적인 주식 오르면 되지 않겠니? 네네. 예? 그리고 공기업들 네. 그 1월 전 작년 12개월 전만 돌아 들어가면 딱 이거잖아요. 부동산도 매각하고 이러니 좋아지지 않겠니? 공기업의 비정상이 정상화라 그러니까 한국전력 좋아진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대부분이 네. 가스공사는 어떨까?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전 지원님이 단언코 그냥 잘라버렸잖아요. 네. 그건 아닙니다. 했잖아요. 네네. 뭐 그럴 때마다 올라가고 떨어졌지만 아, 난 가스공사도 정말 불쌍해요. 명마 이거 그렇게 흘러내려. 물론 네. 실적도 안 좋게 나왔지만 이게 가스공사 그 대표가 지금 그만뒀죠? 문제돼가지고. 네네. 네. 이걸다가 지금 말씀드린 이거 자원외교 국정조사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잘 될지 안 될지. 하여튼 진행 중이잖아 지금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시청자분들 잘 판단하셔갖고요. 근데 주가 많이 떨어졌고 올라간 것도 중요하죠. 흐름도 중요하겠는데 많이 떨어졌다고 덜컹 사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기본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스공사 갖고 계시면 정말 마음이 아프실 테고 속상하실 텐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되고요. 좀 증권사에서 레포트도 한번 찾아보시고 전 의견이 없으니까요. 가스공사에 대해서는 그런 시청자분들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도 의견을 구하셔갖고요. 왜냐하면 상당히 그 머리 아프거든요. 저건 가스공사 이런 것들이요. 요즘 시행 반등하는데 요즘 흘러내린 것들의 대표적인 주식이거든요. 저게요. 그래서 한번 기아차랑 더불어서 누구한테 시청자분들 잘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큼지막한 뉴스가 나왔는데 요거 잠깐 하고 나서 하고 초대선 용어서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산, 예? 그리고 일산 네. 지역, 그리고 일산에서 뭐 홍릉까지 엮이던데 그래갖고 경기도 고양시 문화창조발전. 네, 경기도 고양시, CJ, 그 대한민국 정부까지 들어서 무슨 엄청난 뭐 프로젝트를 또 해. 네. 지금 보면 대한민국 온갖 것은 프로젝트야. 무슨 파크야.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뷰티 파크가 나오면서 주가를 했더니 고거 행진이잖아. 어찌됐건. 뷰티 바이오테크, LG그룹, 충북 해운수 쫙 가잖아. 네. 하여튼, 저는 별로 관심 없는 화장품 주식 이상한 것도 확 가잖아. 네. 상한가 막 가는 거 있죠? 네네. 네. 100%짜리도 있을 거잖아. 네. 근데 오늘 보면 거의 또 비슷한 거야. 어? 네. 벨트, 일산 또 홍릉까지 뭐 이거잖아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뭐 그런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이 창조경제타운이라는 홈페이지가 아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지역별로 네. 그러니까 대기업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다. 대기업과 이제 각 지역을 엮어갖고 이제 그 테마를 형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업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지역의 뭐 기업화라는 그런 뭐 반대도 있겠습니다. 뭐 어쨌든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번에 한 거는 이제 융화 컨텐츠 개발, 그러니까 이제 문화 창조 융합 벨트라는 것을 이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옆에 사진이 뭐야? 대통령 옆에. CJ E&M 지금 보게 되면은 손경식 CJ 그룹 회장. 네. 사진 잘 나왔는데 두 분 다. 손경식 회장. 사진 진짜 잘 나왔다. 네. 이분이 아마 되게 유명하신 분 아닌가요? 누구? CJ 그룹에서 되게 예전 정경영 회장했던 네. 분이야? 네. 모르겠어요. 그 저분이 아마 제 기억으로 예전에도 되게 유명하셨던 분으로 CJ에서 되게 많이 신뢰되는 신뢰받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 홍릉 저기 예전에 보게 되면은 그 과학기술원 부지 있잖아요. 거기가 엄청 개발 부지라는 거잖아, 지금. 여기에 이제 문화창조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2016년 말에 개소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다동이라고 하는데 한국관광공사 건물, 여기에다가 이제 또 문화창조 벤처단지를 만들고. 다동? 예. 그 다음에 상암에다가 뭐 여기 CJ가 들어가 있으니까. 상암은 뭐 CJ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고향에다가 이번에 새로 만드는 거죠. 2017년 말에 이제 개소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맞춤형 융목화 공연장 만들고 한류 컨텐츠 테마파크 이런 걸 만들어서. 저 만들면 의정부는 엑스 되는 거니? 아, 의정부도 여기 슬쩍 끼는 거겠지, 나중에. 의정부 위에 있어. 위에 있나? 여기 있나? 저 사람은 모르는 사람 또 나오네. 저 위쪽이야, 위쪽 사람만. 껐다 긋지만. 저 위에. 이쪽으로. 더 위에. 더 위에? 북쪽. 이쪽? 좀 왼쪽. 좀 왼쪽? 이쪽? 동서남북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북한이다, 이 사람아. 벨트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다가 일단 집중적으로 해서 만들고 있다라는 거. 네. 이게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관련된, 아이고, 이게 뭐야? 살인 의뢰가 나오네. 어쨌든 간에 지금 창조경제타운에 대한 쪽을, 엮어서 하는데 이런 흐름에 대한 쪽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일정이 잡혀져 있다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레포트를 네. 좀 바로 좀 보고 가겠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한국 수출 얘기. 네. 그 얘기는 잠깐 간단히만 하고. 레포트는 두 개를 준비했는데 하나는 아마 여러분들이 찾아서 공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전정보? 네, 유전정보에 대한 쪽인데 이거 하나 대투에서 나온 거거든요. 페이지가 거의 한 60페이지 가까이 되는 건데. 볼만해. 네, 이거 상당히 이제 볼만합니다. 그래서 유전체 분석과 관련돼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하나대투에서 어제 나온 보고서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오늘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는 거고요.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H투자증권, 구우리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한국 수출업종에 주목해라라는 건데 내용만 잠깐 이렇게 커멘터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린 다 아는 거잖아. 이미. 반도체 제조장비. 그죠? 우리 전전님을 통해서 일주일 만에 하는 걸 지금이야 NH가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의약품, 그다음에 항공기 부품, 계열 계측, 그다음에 석유화학 중간원료, 정밀화학원료 이런 것들에 주목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밑으로 쭉 이렇게 그 내용이 쭉 나와 있고 그 밑에 쪽에 그 종목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케이스텍과 오킨스 전자 이런 쪽을 좀 봐라. 오킨스 전자가 상장사야? 신규 상장사입니다. 100% 아니야? 100%. 아, 신규인데 100%가 어딨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 신규라고 돼, 신규라고. 신규는 100% 아니란 법 있어? 신규가 어떻게 100%가 돼요? 신규는 상장을 못 하겠지. 그래. 그럼 말고. 네. 그 다음에 헬스케어, 그럼 사기죠, 그거는. 헬스케어 기기 쪽에서는 지금 뭐 아이센스가 들어가는 게 좀 특이합니다. 아이센스는 지금 증권사에서 시각이 엇갈리고 있죠. 그러니까 눈물약? 아니, 그거는 이제 다른 거고. 눈물은 3,000당 제약이고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저 혈당 스트림 만드는 회사인데 아, 그래요? 이거 갖고 실적이 둔화된다 아니다 하여튼 말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헬스케어 업종들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그 전형 펀드들이 있어요. 헬스케어 전형 펀드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주식을 꽉꽉 채우고 있어요. 다. 그래서 이제 그쪽이 차익 실현하지 않는 이상 쉽게 내리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항공기 부품에서는 아스트가 여긴 없더라고. 약간 부족해.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제어계측 쪽에서는 없다. 화학 쪽도 없다. 정유 쪽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봐라. 반도체 부품, 헬스케어, 항공기 부품. 이렇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아스트는 우리, 하여튼 저는 잘 모르고, 이것만 했을 뿐이고, 전달에 쓴 부분은 시청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하나 더, 이거랑 상관없는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초대 설명하겠는데요. 이성훈 대표. 이성훈 대표. 네. 우리 같이 한번 모 인사를 만났을 때 얘기했던 거 요즘 승근승근 그 군부를 떼고 있네. 뭐? 우리 예전에 보면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 때 되면 대박 난 게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가지가 테마가 껐잖아요. 네. 자전거. 자전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자전거인데 어떤 데건 자전거 테마가 그 엄청 올랐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20몇 조 쏟아부었고 이제 매년 하고 이제 녹차 라떼가 됐건. 네. 어찌 됐건 간에 그분의 뜻에 의하면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네. 그걸로 우리나라는 금융위기를 극복했던 4대강 투자가 있었잖냐. 네. 하여튼 뭐, 시장 엄청 했잖아요. 지금 이번 정부 최대 또 하나. 물론 이제 핀테크나 이런 거 있고, 다 있지만은요. 사물인터넷 있지만. 그 말고 국책 사업으로 엄청 뜨고 있는 거 있죠. 국책 사업으로 우리 시청자들한테 별로 관심 없는데, 가능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거기 관련된 주식이 엄청 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뭔지 모르지만, 대박 날 것 같은 주식이 여기서 문제가 나올 것 같아. 그 스터디한 차원에서 모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요즘 보면, 뉴스 보면 저는 대한민국 네이버라는 뉴스를 되게 싫어요. 네이버 한번 보면 전 제 그 연예인이 탁재훈이란 뭔 친구 전 좋아하진 않지만, 탁재훈이 인기 검색어가 이틀 동안 나와. 그리고 내가 어저께 집에 가서 못참 뉴스를 한번 봤거든요. 3시, 네. 4시에 일찍 가갖고. 무슨 종편에서 세 군데서 탁재훈 얘기를 하는데 평론가들이 떠들고 있어. 그게 뭔 줄 알아야 까놓고 말해서. 그거 안 불러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형님을 불러줬으면 문화평론가로서. 불러줘도 그런 얘기는 할까? 하겠지. 욕하면 안 되겠네? 네. 아, 근데 왜냐면 네. 시장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그 네이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잘못돼 있다는 거야, 내가 보기에. 정말 중요한 건 몰라. 탁재훈은 매번 방송에서 뭐해. 그 주식이랑 뭔 상관 있어. 아무것도 없단 말이거든요. 얼마 전에 또 저러면 강병규 있죠. 야구선수 하다가 문제됐던 친구. 강병규가 실시간 하니까 강병규 갖고도 또 얘기해. 뉴스에서. 아무 돈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예?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돈이 크게 움직일 거가 뭔지 알아요, 자기야? 자기야 알 텐데. 뭐? 재난. 아, 재난? 뭔지 기억나죠? 네네. 재난 방송 뭐 설비 그런 거 있잖아요. 재난 통신망 구축. 그거 예전에 했잖아요. 했는데 네. 그게 뭐 한다 안 한다 했잖아요. 네. 한다 얘기 한다 했잖아요. 근데 줄어들었어요. 그 배정액이 줄어들어 갖고. 별로 그래서 다섯 네트워크도 그때 했던 거고 다 그거예요. 아닌데 네. 그게 지금 또 크게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시스코나 이런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3대 통신 다 들어가고요.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 이거가 전 딴 거 물러더라도 그런 맥은 잡거든요. 그래서 그때 오이 솔루션, 파이어링크, 다산 네트워크스부터 시작해서 그때, 다 엮어서 얘기했던 거예요. 얘기하다가 작년에. 하다가 예, 지금 말했지. 다시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막 이제 그 예. 그거 받아요. 입찰 받고 이러거든요. 예. 그거 한번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세요. 그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움직일 겁니다.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그거 재난 설비의 거가 좀 뭐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그 관련된 주들이 한국 해 먹어야 된다. 뭐 기회. 그게 왜 그러냐면 세월호 때 이 추단파 이게 이제 그 통신이 잘 안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설비를 더 많이 갖춰서 그 공해상에서도 그 전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시그널이 와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때 재난방구축 사업에 대한 쪽이었는데 뭐 세월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 배정이 줄어들어 갖고 작년에도 그거 막 더 늘린다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래갖고 찾아보세요. 제가 네네. 그거 나중에 알겠습니다. 찾아보시고요. 그거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